I don't wanna go too fast. No, 'cause nothing really lasts. Yeah, I think I need some time, but I can't get you off my mind. No, no, no, no. 일단 시작부터 제 생걸로 부탁해 bartender. 제 속에 들이키고 난이 모두 다 예뻐. Oh yes, 미국 여 these ladies solo 여. Get all the 넣어줘봐서 G's calling me tender. 난 씩씩하게 말을 걸어. 넌 저게 시시한 여자와 달리 틱틱거려. 칙칙하던 분위기에 한 줄기 배. 써낸 정도가 지나지만 제 사춘기 shit. 훔치는 너의 눈빛에 입술은 바짝 마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 이렇지 그전하지도 못했네.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난 널래 품안에 원해. Real love, I think I wanna just call me. 고민하지 마. Hey! 난 모르겠다. I love you. 난 모르겠다. I love you. 난 모르겠다. I love you. Girl, I wanna get down. 난 모르겠다. And I'm gonna get down,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down. Girl, I wanna get down. No, don't care. 설렘을 찾고 싶어 말고 달처럼 난 여러 명의 포로 도망치네 이곳 바삐용 나 지긋지긋지긋지긋지 머리가 나 양아치 이제 끝 바람둥이 한가다 나란 남자 모르던 그럼 네가 좋았지 몰래 난 몰래 모든 걸 시침 잘 느끼는 볼래 나 일 먹어도 사랑은 단 일도 모르겠어 뒤쳐 일 못해 피눈물 없는 로맨스 장단 없는 게임 너는 오락가락하고 멜로디가 다른 엘터와 소프라노 어차피 우리는 끊어질 거야 딱 잘라 말해 깨타랗게 버린 꿈의 엘도라도 훔치는 너의 눈빛에 입술은 바짝 마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난 널 내 품 안에 원해 Real love I think I wanna just call me 고민하지 마 Hey! 난 모르겠다 I love you 난 모르겠다 I love you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Girl, I wanna get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down. Girl, I wanna get down yeah. You and me 같이 차를 타고 ride 술 취했니 눈 좀 붙여 잠깐만 어디 가서 쉴까 babe 난 손만 잡고 자 속은 뻔해 헌해 헌해 But I want it and you know it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m gonna get down And I'm gonna get down get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down. and I'm gonna get down down, down. girl I wanna get down